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아, 정말 호흡 안 맞는다. 아, 저 맞춰볼. 빠밤빰빰. 네. 여기서 끝났는데. 빠밤빰빰빰빰. 네. 네. 됐어요. 아이, 참. 네. 자, 오늘 리플 또 달아주신 분의 사연을 일단 먼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신났다. 박은실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웃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혹시나 이 얘기의 주인공인 저희 사장님이 보실까 두려워. 이름은 가명으로 박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정말 유머랑 담을 싸셔도 63빌딩 하나는 지었을 겁니다. 더 잔혹한 일은 그런 사실을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늘 혼자 말씀하시고 껄껄 웃으시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밀린 카드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사연. 네. 굉장히 아름다운 사연이죠. 아름답습니다. 특히 음악과 더불어. 네, 그럼요. 아, 이분의 음악이 사연이... 쫙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밀린 카드 빛이라는 단어. 굉장히 아름다운 사연이죠. 그리고 이 말의 어미를 밀린 네. 카드 빛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없어요. 이러면 그런데 네. 여운을 주잖아요. 그렇죠. 밀린 그만둘 수도 없고. 없고. 뭔가 여운이 쫙 남는 거죠. 눈을 지그시 그저 네. 언제 웃어야 되는지 신호를 해주시면 같이 좀. 아니, 네.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여운이 있어요. 네. 좋네. 야, 근데 뭐, 참, 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윗분들 중에서 유머를 구사하신다고 구사하시는데, 도저히 안 웃을 수도 없고,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 미스 박이죠. 예. 박양이죠? 예, 박양. 박양. 이제 예. 뭐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예. 예. 아침에 딱 출근하면. 미스 박, 커피 한잔 타오지. 그렇다고 커피 잔 위에 타면 안 되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 잔을 들고, 커피 잔을 들고.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거 정말,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 근데 지금 웃긴데, 이거? 네? 웃겨요 이게. 나 웃겨. 나 웃겨. 웃겨.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장님인 것 같아요. 쫙 한마디 하고 뒤에서 이렇게. 그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아유, 어렵죠 이거.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리플을 또 많은 분들이 네. 함께 예, 고민을 나누려고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작성자. 남강고 김나라라는 분입니다. 무슨 남강고 김나라? 아마 그 남강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장나라 씨 팬인 학생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진짜 그런, 김제동 씨의 센스는 이건 정말. 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남강고등학교 다니는 네, 장나라 씨 팬. 여기 아이디가 윤 그다음에. 18H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예. 윤도현 씨도 같이 좋아하는 18살 고등학생이 아닐까. 추리를 해보는 거죠. 오. 네. 야, 그렇다 진짜. 저 IQ 150이에요. 진짜로. 누가 물어봤나 그걸 뭐? 너 좀 재밌어 당시에. 좋아요. 아, 재밌다. 자, 뿌듯해. 남강고 김나라. 예. 아이디랑 이름 다 써놓고 박양이라고 하겠다니 하, 당신도 꽤 유머스러워하시네. 아, 그러니까, 네. 아까 내 사연 아이디에? 읽을 때 이름을 네.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 그걸 쓰면서 잊어버린 거죠. 박은실님이 네, 쓰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쓰다가 생각하니까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되겠는 거야. 야. 그래서 박양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이름이 다 읽혀지고 이분이 이제 구속이죠 뭐. 네. 그리고 또 밑에 다른 분 네. 이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박사. 아이디가 재밌어요. 사장님은 원래 웃긴 분입니다. 다만 당신이 지쳐 회사에서 나가길 바라는 겁니다. 무섭다. 사장님이 굉장히 고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건 그 음모니. 직원, 예, 직원을 내쫓기 위한 음모. 음모. 썰렁한 유머를 구사해서 네. 제가 지겨워서 지발로 나가게.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해? 아, 그러니까요. 아, 세 번째 리플은 김효연 씨입니다. 제임스 0129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을 사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썰렁한 개그를 해도 좋아 보이는 법이니까요. 오. 사장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일거 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카드값은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장님께서 무척 어려워하면서 말을 걸지 않을 겁니다. 일거양득이죠. 그게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러나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대단하시다. 이거 진짜.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부작용?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장님께서 어색하시니까 더욱더 유머로 접근해서 분위기를 유화시키려고 그럴 때 그때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아, 이분도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그 밑에 한 분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심사위원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10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네. 리플 게시판에 적어도 12시간 이상씩 상주하시는 분들. 아, 지난주에 말했던 그 리플 페인 네, 리플 소속. 페인들. 그래. 네. 네. 아, 대단한 분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밥벌레라는 분인데요. 아이디가 밥벌레. 삶이 우리에게 주는 거친 파도는 막을 순 없지만 멋있게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답니다. 카드값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사장님이라는 거친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면 다양한 반응을 시도함으로써 껄끄러운 상황도 멋지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분이 부딪혀라 이거죠. 네. 아이디가 피 묻은 계곡이라는 분입니다. 아이디가 피 묻은 계곡이라는 분이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밑에 사장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나 사장이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나 사장이야 미스박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이런 곳에 글이나 올리고 있고 느낌표 두 개. 네. 네. 그 밑에 아는 애 다를까 네. 미스박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사장님 저 결혼했어요 미스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라는 분이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회사는 아줌마 고용 안 하는데 내일 당장 잘릴 각오하고 나오도록 이렇게 또 쭉 그냥 이 밑으로도 계속 이 두 분의 대화예요. 미스박과 사장님의 대화예요. 읽어보시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기 임금 협상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이 게시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네. 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요. 특히 이 아이디 피 묻은 계곡이라는 아이디 말이죠. 이거...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네.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밑에 네. 클럽 분들이 이제 쫙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마지막 사연이죠. 네, 마지막. 포달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사장님은 자신의 유머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머가 재미없는 걸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말하면서도 웃고 이런 것은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사내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용기로 사원들을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일 좋은 걸 같아요. 네, 자기가 네. 웃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요. 권위나 이런 걸 버리고 그렇죠. 웃기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노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고 또 사원들이 같이 웃어주고 그래야 될 사장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커피 잔 타고 오지 말고 뭐 이런 거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다고 이제 올리셨는데 이것도 네. 그냥 아마 네. 애교로 올리신 네. 글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네. 날로 번성하기를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